시험 다 끝났어요? 시험 안 끝난 학교 있으신가요? 아, 훌륭합니다. 아, 혼자만 시험 안 끝났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사님 오셨는데 저기 다 주차하고 계셔가지고 아직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좌우 한번 강사님 오실 때까지만 조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오. 앞뒤좌우로. 네. 인사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MG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MG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 관심 없으신가요? 자, MG가 뭐의 약자죠? 미라클 오브 기빙. 무슨 뜻이죠? 네, 나눔의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오신 분들도 있긴 할 텐데, 나눔의 기적, 저희가 이제 10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올해가 10년째가 되어서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제 아프리카에 뭐 우물 파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칠판 나눠주는 거나 뭐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떠한 재정적인 거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제 이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원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뭐 신청 안 했으니까 뭐 그런 맥락으로 좀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줄 수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과 관련돼서 우리 김경환 목사님 소개해 주셨고요. 설교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견도학 교수님이시고 전도학 관련돼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번 세미나도 듣고 책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귀한 시간 우리 교수님 모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전도학 교수님이신 김선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하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하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용인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천안 사시나요? 아, 예. 천안에 대학교가 많죠. 예. 가장 대학이 많은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아, 또 이렇게 또 우리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또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복음 전도가 전도를 가르치고 그거대로 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복음 전도다, 전도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눈들이 되게 초롱초롱하신데, 사실 제가 많은 교회들 다녀보면 그렇게 밝은 표정들은 아니에요. 부담스러워하는 표정들이 많아요. 아, 또 왜 교회에서 또 포켓도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나, 이런 좀 부담스러운 표정들이 굉장히 많고,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분히 좀 이렇게 부담과 억지로 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전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대학 청년부죠? 대학 청년부 맞나요? 예. 예? 아, 섞여 있나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게 뭐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직장인들도 같이 섞여 있고요. 예. 저는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대학생입니다. 지금 두 딸이 대학생인데요.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유치원 다닐 때, 한 다섯 살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유치원을 갔는데 그 아침에 보내주면은 점심 먹고 데려와야 돼요. 점심, 그러니까 점심까지 싸줘야 돼요. 우리가 도시락까지. 점심은 거기서 먹여주면 좋겠는데 점심은 또 싸주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애를 데리러 가거든요. 아침에 애를 학교 데려다주고 점심 먹고 다시 애를 데리러 오는데 데리러 가면은 여자애들은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대화가 아주 풍성해요. 그래학성은 제가 딱 가니까 막 우리 애도 막 대화를 수다를 떠느라고 옆에 있는 여자애 다른 친구하고 밥을 늦게 먹어요. 되게 밥이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우리 아이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흑인 여자아이였어요.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들어오니까 딱 저를 보더니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Our dad is bigger than your dad. 그런가. 우리 아빠는 니네 아빠보다 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논쟁이 주로 그런 거죠. 우리 아빠 더 커. 뭐 이런 거죠.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 야 가자 하고 빨리 이제 챙겨라 하고 하는데 그 흑인 여자아이가 그걸 저를 보더니 약간 갸우뚱한 거예요. 좀 이따 흑인 여자아이 아빠가 왔어요. 아빠한테 키가 한 190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얘가 그 흑인 아이가 저를 보고 그 아빠를 보고 자기 아빠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또 한 번 딱 보더니 거기서 기죽지 않고 또 한마디를 해요. Our dad is stronger than your dad.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힘 더 세. 그러니까 덩치는 니네 아빠 더 크지만 우리 아빠 힘은 더 셀 거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좀 불안하긴 했는데 다행히 그 흑인 아버지가 아주 좀 이렇게 신사이셔서 그냥 웃으면서 같이 자 나가자고 평화롭게 끝내서 다행히 그 시간에 맞춰 뭐 힘겨루기 하자고 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무사히 그 상황을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고두고 이 경험을 그때 우리 아이가 했던 말을 제가 좀 기억해 보면서 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준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9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크고 능하신 분이시다 할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크고 능하신 분이시다. 사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딸의 입을 빌려서 저에게 울림으로 다가오게 하신 것 같아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17절 말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질문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이 어릴 적에 했던 말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능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믿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능하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더 크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그 어떤 것보다 더 능력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능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크고 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냐? 이 우주 만물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신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고 능하신 분께서 얼마나 크고 능하시냐면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크고 능하시고 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대할 때 외모와 뇌물로 인간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외모와 뇌물로 사람을 보는 데는 어디예요? 예, 우리 오늘 현대사회가 다 외모와 뇌물이라는 건 이익관계죠. 이해관계예요. 외모라는 건 우리가 좀 외모 비주얼 얘기하죠. 오늘날 이 시대가 뭡니까? 사람의 비주얼과 겉모습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그 사람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관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오늘 현대사회의 모습이에요. 인간사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크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와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는 사람을 대할 때 그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18절에 나와요. 고아와 과부로의 정의를 행하신다. 나그네를 위하여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크시냐면은 하나님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고 간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다 돌보시고 그들의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으시냐?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능하시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나를 얼마나 성공시키시고 나를 얼마나 잘 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주실 것인가에 많이 초점 맞추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크고 능하셔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돌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이 세계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가난의 문제와 그런 사람들의 그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세계 경제가 계속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자본주의, 사회주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구원과 그 인간을 향한 도우심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외면받은 사람들 혹은 소외된 사람들 혹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과 돌보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아주 뚜렷한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누구를 돌보라고 그래요? 누구를? 나그네를. 19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라. 여기 뭐가 있나요 지금? 제가 못 봤는데 성경 말씀이 있군요. 다들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시는군요. 지금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고아와 과부.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리고 19절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더 강조하시면서 왜 나그네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 나그네란 누굽니까? 나그네는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나그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누굴 말합니까? 뭐 외국인들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시민권이 없어요. 정당한 권리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봐주고 맞이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대 사회는 더했어요. 고대 사회의 나그네들이라는 사람들은 오늘날 나그네들은 그래도 뭐 크레딧카드 하나 가지고 다니면 쭉쭉 긁으면서 뭐 잠잘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절대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그네. 이걸 다른 말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스트레인저라고 그래요. 스트레인저. 낯선 자예요. 낯선 자. 떠돌이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잘 맞이해 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올 것도 없어요. 들였다가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외모를 볼 때 나랑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인종도 아니에요. 나하고 같은 공통점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감사한다면 너희도 나그네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환대하라 이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가? 이 지금 제가 말했던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뭐 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새 천사를 환대했어요. 그리고 새 천사를 환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해에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롯은 뭐 했습니까? 두 천사를 환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두 천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착취하려고 그랬고 학대하려고 그랬죠. 근데 롯은 그 두 천사를 환대해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갑자기 이렇게 부르니까 또 답이 잘 안 나오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브라함 며느리인 줄, 며느리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며느리인데, 리브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가문의 여인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자기가 기렀던 물을 다 양보해주고 그를 환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이 된 거예요.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환대했던 사람이고 엘리사를 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세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낯선 자를 환대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매우 예뻐하신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결국은 신약 성경으로 하면 뭘로 되냐면은 이웃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율법 교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가장 최고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때 율법 교사가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 무슨 비유를 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전해주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여리고 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완전 원수입니다. 서로 상종 안 하는 사이예요.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하고는 전혀 연고 관계도 없고 이해 관계도 없는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극진히 싸매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누구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래요. 사마리안이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웃이 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라. 네가 친구가 되라.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명령, 하나님 명령, 이건 일관된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그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실천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이웃이냐를 찾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낯선 자들,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환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매우 매우 고유한 표지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왜 주셨냐? 신명기 10장에 13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왜 주셨느냐? 왜 주셨다고요? 네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 우리는 잠깐만 아까도 말했듯이 복음 전도의 명령, 이웃 사랑의 명령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갔을 때 행복합니까? 내가 이루고 싶었던 연봉을 쟁취했을 때 행복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갔을 때 행복합니까? 이것도 다 행복의 일부분을 채워주긴 해요. 그런데 행복학 연구라는 게 있어요. 행복학 연구. 거기서 보면요, 나온 결론, 행복학을 쭉 어떠한 사람들이 행복한가 봤더니요, 쭉 연구를 해보니까 딱 나오는 결론이 이거예요. 인간은 타인과 의미 있게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래요. 타인과 진실한 만남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고 막 즐거운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때, 그들과 함께 편안하게 대화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한 7천 명의 사람들을 라이프스타일과 그 사람들의 그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관계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요, 사람이 좀 전문 용어를 쓰면은 사회적 자본이란 말이죠.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네 배가 빠르대요. 사회적 자본이란 말이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사회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대화할 사람이 있고 항상 나와 함께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친구가 많은 사람들, 이웃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네 배나 면역력이 높다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더 빨리 낫는데요. 여러분 감기 잘 안 떨어지면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닌가.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식습관이 있어요. 아, 이거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또 오용될까봐 제가 걱정되는데, 안 좋은 식습관, 그러니까 뭐 좀 기름진 거 먹다든지 심지어는 뭐 술 담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안 좋은 식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사람들, 인간관계가 풍성한 사람들은 식습관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관계가 빈약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웰빙 음식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회적 관계가 많은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혼자서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삼겹살 먹는 게 건강에도 좋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술 담배 해도 나 이제 친구만은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은 좋은 식습관에 좋은 사회적 관계가 있으면 더 훨씬 더 좋겠죠. 우리가 굉장히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타인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시고,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다른 성경의 신약 성경 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긍휼여기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좋은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느냐? 이거 물론 거기엔 신학적인 깊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란 겁니다. 내 인생이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요즘 그 저는 굉장히 불만인 게 TV나 이런 매체에서 혼술, 혼밥, 뭐 혼자들하는 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혼자 영화 보는 건 뭐라고 그래요? 혼영이라고 그래요? 잠깐 이런 거를 은근히 이렇게 부추기는데 그게 뭐 어떤 우리 사회의 지금 하나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은 그것을 되게 멋있게 포장을 해요. 요 뭐라지? 욜로죠? 뭐 굉장히 포장을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쓰며 살아라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건 자본이 지금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 또 집착하고 연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타인과 나는 동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잘못된 지금 사람들을 풍조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다 왜 그러냐? 돈 벌러 가는 지 돈 벌라고. 이 사람이 혼밥 먹고 혼영 보고 혼술 먹는 게 얼마나 이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안 좋은지는 관심 없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 좋아하셨는데 한 가지 안 좋다고 했죠. 뭐예요?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안 좋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행복을 주는 이 좋은 관계가요 좀 더 확장되면 더 좋아져요. 좀 더 새로운 관계들이 이제 계속 똑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 내 발전이 없고 설렘이 없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가야 돼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특히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외국인들 혹은 타인종들을 말했어요. 그럼 오늘날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낯선 자는? 오늘날은 누가 나그네일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런 얘기가 불쑥불쑥 나올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좀 더 한번 여러분 냉철하게 우리 현실을 보세요. 누가 나그네, 낯선 자입니까? 우리 서로가 낯선 자가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혼밥 시대, 혼술 시대. 이게 지금 우리 서로가 다 낯선 자가 되어 있는 시대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동네에 나가면요. 동네 앞에 우리 집 앞에 담배가게가 있었어요. 그 구멍가게 하나 있었어요. 그럼 구멍가게 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 다 제 이름도 알고 저를 알아요. 그 집 앞에서 애들하고 같이 모여서 막 수다도 떨고 놀기도 하고 뭐 딱지치기도 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막 놀았어요. 그럼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동네 형들, 동네 누나들 다 저 알아요. 제 이름도 부르고 서로 알면서 지내는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면 압니까 저를? 저도 아파트 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얼굴은 서로 지나쳐요. 근데 다 남남이에요. 낯선 자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낯선 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한국 사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하세요? 뭐 요즘 좀 행복해지고 계신가요? 정권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OECD 국가들이 그 매년 행복도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36개국 중에서 전체 행복도가 몇 위 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답들이 많이 나오시네. 한 전체 순위를 따지면 27, 28위 정도 해요. 항상. 그러니까 36개국 중에서 생각보다도 높나요? 좀? 근데 그 우리나라가 하위권인데 그 12개 정도의 항목이 있어요. 여러 항목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높은 것 중에 좋은 거 높은 거 뭐냐면 치안. 치안 우리나라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참여의식도 높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의식, 교육열 이건 꼭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높죠. 그리고 아주 낮은 게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회적 유대감이에요. 사회적 유대감, 공동체 지수로 해요. 공동체 지수.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 힘들고 외로울 때 만날 사람이 있는가,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의 비율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33위 했고요. 2014년도에 35위 했고요. 2015년도에 드디어 36개국 중 36위를 했어요. 꼴찌했어요. 사회적 유대감, 연대감이 꼴찌예요. 2016년도에 좀 분발했어요. 35위 했어요, 다시. 멕시코와 우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 서로 이 꼴찌를 서로 항상 경쟁하고 있어요. 34위와 35위의 격차는 커요. 35위와 36위는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비슷비슷하고요. 우리나라가 확실한 안정적 꼴찌예요. 공동체 지수에 있어서. 내 주변에 내가 진실하게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를 지금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인간이요. 보통 우리 괴롭고 힘겨울 땐요. 근데 괴롭고 열등감이 많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담가들이 뭘 권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 괴롭고 막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고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난 열등감이 있고 내 인생이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 이런 사람들에게 상담가들이 권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요. 당장 오늘 당신의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문자하세요. 메시지 보내세요. 오늘 만나세요. 차 사준다고 하세요. 밥 사준다고 하세요. 대화하세요. 그 사람 뭐가 필요한지 듣고 아픈 사람 있어서 병문안 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왜 그러냐?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문제만 고민하고 나만 잘 살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나만 사랑받고 싶고 나만 잘 되고 싶은 것, 내가 더 많이 돈 벌고 싶고 계속 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인간은 괴로워져요. 왜? 내 뜻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른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주로 이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나이가 30, 40 돼서도요 계속 부모한테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집에서 안 나와요. 두근불출해요. 왜 그렇나? 어릴 때 계속 부모님이 다 공급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다 해결해줬어요. 그렇게 살, 그렇게 부모가 모든 걸 다 채워주다가 사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살려면은 갈등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내가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다 내 의견만 들어주고 다 내 원하는 대로만 해주고 다 내 편한 대로만 해달라는, 그렇게 사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가 사회로 못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를 비관하고 자기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런 인생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 자기만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만 하고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살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근데 거꾸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들어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려고 하면요, 내가 그걸 위해서 어떤 느낌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존감을 높여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서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조금 약간 소홀히 했던 사람도 있으면요, 누가 힘겹거나 아픈데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안부도 전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같이 시간도 안 내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먼저 가서 다가가세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아요. 여러분도 굉장히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나가 봅시다.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봅니다.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환대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가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을 잘 환대해 줬더니 그 낯선 사람이 인생이 위대하게 변화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고 뮤지컬로도 나왔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한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해 줬더니, 용서해 줬더니 그가 위대하게 변화된 인생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레미제라블. 여기 우리 자매님이 아주 저 레미제라블 있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 되었어요. 레미제라블을 제가 꼭 권하는 게 소설로 읽어보세요. 소설로. 영화나 이것에는 너무 못 담은 게 많아요. 소설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많은데 그 레미제라블이 19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이탈리아의 디뉴라고 하는 마을을 갑니다. 디뉴라는 마을에 갔는데 그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 다 내쫓아요. 그가 이 재소자인 걸 알고 내쫓습니다. 여관에 가서 잠자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그를 배척해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 길거리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때 한 노파가 옵니다. 할머니가 와서 물어봐요. 야, 너 뭐하냐? 여기서 뭐하냐? 했더니 이 장발장이 말하기를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럼 저 집도 안 반겨 너를? 하면서 어느 한 집을 가리킵니다.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은 거기 나온 신부님의 집이에요. 그 신부님의 이름이 미리엘 주교예요. 미리엘.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소설을 읽으면요, 처음 100페이지가 이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장발장 안 나와 처음에는. 한 100페이지는 이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한 낯선자가 등장하다 이거예요. 그 낯선자가 장발장이에요. 말해. 자, 신부네 집에 가죠. 근데 신부네 집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부님과 그 여동생과 하녀가 셋이서 밥을 먹고 저녁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냐. 하녀가 말합니다. 신부님 지금 이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대요. 근데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래요. 조심해야겠어요.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말해요. 오빠 말 좀 잘 들으라고. 오빠가 걸핏하면 막 거짓을 받아들이고 막 문 열어주는데 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꽝꽝 문이 두들기는 거예요. 두 여자가 깜짝 놀래요. 겁에 질려서. 근데 신부님이 전혀 미동도 안 하고 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장발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발장 딱 보더니요. 들어와. 그러면 come in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 이름을 묻지 않아요. 왜 왔느냐 묻지 않아요. 그냥 들어와 하고 그를 환대해 줍니다. 낯선 자예요. 그냥 환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장발장이 신부님을 배신됐었죠. 하지만 다시 신부님 용서해주고 그 경험으로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세상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와 절망만 안고 살던 사람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했던 그 신부님의 따뜻한 그 맞이함을 경험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누군가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돌봄과 관심은 이와 같이 엄청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 왜 능하신 하나님이시냐. 이런 자들을 나그네들 다 돌볼 수 있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 낯선 자를 향한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환대는 복음 전도의 문을 엽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부터 하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분명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딸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가 우리가 온 지가 11년 됐어요. 이제 거의 12년 돼가네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요. 우리 애들이 이제 한국 오는 거를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한국 오면 선생님이 뭐 때린단다. 너 왕따 시킨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애들이 굉장히 공포에 젖었는데 한국 오니까 저희도 약간 걱정은 좀 됐어요. 우리 형편에 무슨 국제학교나 사립학교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공립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4학년, 2학년인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서도 외국 살다 온 아이들을 위한 특별 학급을 구성한 공립학교가 있어요. 그 귀국자 자녀반을 운영하는 공립학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왔고서는 저희 마침 저희 친척이 사는 곳에 그런 학교가 있길래 그쪽에 하나 새를 얻어왔고서는 우리 애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굉장히 적응을 잘했어요. 공립학교 다니면서도 외국 살다 왔지만 굉장히 잘 이해해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적응을 했어요. 우리 큰아이는 너무 적응을 잘해갖고서는 경인방송 우수 적응 사례로 선정돼서 TV 출연까지 했어요. 그 우수 적응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영어를 빨리 까먹었다 이거예요. 한국말만 잘한다 지금. 됐는데 우리 애들이 잘 학교 다니는데 5월쯤 되니까 두 자매가 캐나다에서 온 거예요. 또 근데 그 두 자매가 우리 두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와서 말할 거 아니에요. 오늘 캐나다에서 두 아이가 왔는데 우리랑 나이가 똑같다고. 그때 제가 저랑 제 아내가 뭘 말했을까요? 바로 환대.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 한국에 처음 온 날, 학교 처음 간 날 어땠니? 그랬더니 자기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대요. 제일 무섭고 너무 학교가 싫었대요. 지금 그 아이들도 똑같은 심정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낯선 자를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환대자라는 사람을 가장 예뻐하신다. 그럼 어떻게 환대할 것이냐. 환영카드를 하나 써라. 환영카드를 써서 너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알려줘라. 나는 이름은 누구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무슨 동물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쓰고 그 아이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알아오라 그랬어요. 환영카드를 주고 그리고 선물 하나 줘라. 단 선물은 아빠한테 따로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나 돈 없으니까 네가 받은 용돈에서 선물 사라 했더니 우리 애가 문방구 와서 우리 애들이 한 100원짜리인가 200원짜리 반지 있죠. 끼면 한 사흘 되면 떨어지는 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장화 반지 그런 거 사서 같이 선물로 줬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 주간 주말에 그 집 어머니가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학교 선생님께 물어봤대요. 그 집 좀 연락 좀 알려달라고. 전화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우리 애들이 학교 가는 거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그 집 애들 때문에 학교 가는 걸 막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두 아이가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 따라서 교회로 자연스럽게 왔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그 엄마도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어릴 적에 교회 다니다가 좀 떠난 그 어른이 되어서 안 다니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 집하고 좀 친해지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왜 뭘 알게 됐냐면 이 집이 캐나다로 이민 간 집인데 아빠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가 공무원 근속 연수를 채우려고 공무원 근속 연수를 채워서 연금 받아야 되니까 근속 연수를 채우려고 3년 계획으로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와 있는 동안에 딸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익혀서 한국인 정체성 가지고 다시 캐나다가 살게 하려고 엄마가 딸들만 데리고 와 있는 거예요. 아빠는 캐나다에 있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와 한국 왔다가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한 좋은 이웃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잘 적응하고 애들도 교회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이 집하고 더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 알았는데 이 집이 캐나다로 이민 가기 전에 했던 그 집의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한국 불교 방송국 PD였어요.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예요. 불교 방송국 PD라서 불교 가르치는 거를 기획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불교를 더 공부했대요. 더 공부해서 불교의 진리가 아니 불교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 그 집 애들이 뭐라 하냐면 영어로 당시에 Our dad is Buddhist monk 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불교 승려라고 But not bald. 머리는 밀지 빡빡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법사더라고요. 법사님. 법사님이셨어요. 법사님의 딸들이 한국에서 목사의 딸들하고 친구가 돼서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법사님 처자식이 다 지금 목사의 집에 지금 의지해서 한국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신기하다 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 법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휴가를 맞아서. 크리스마스 때 가족 여행 가자 했더니 딸들이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크리스마스 이브 발표회 있잖아요. 그거 준비했거든요. 그럼 너 몇 시에 끝나냐? 그럼 그거 끝나고 바로 가자 했더니 안 된대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때 못 간대요. 왜 그러니까 새벽송 돌아야 된다고. 교회가 새벽송 있거든요. 그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주에가 큰아이 생일이었어요. 큰아이 생일이니까 아빠가 그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자고 했거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애가. 왜냐?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주일학교 한 20명밖에 안 돼요. 모든 아이들 생일 파티를 다 해줘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생일 파티하면은 보통 이제 그 생일 맞은 집에 아이의 부모님이 케이크 들고 오고요. 교회에서는 간식 준비해주고 아이들은 선물 같은 거 각자 알아서 준비해줘 오죠. 요거를 다 해주는 애들요. 교회가 작으니까 이 아이가 5월에 교회 왔어요. 그런데 12월 마지막에 생일인데 7개월 동안 다른 애들 생일 파티를 다 봤거든요. 드디어 내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뭐 할머니 집에 안 된다. 교회부터 가야 된다. 해서 결국 법사님께서 케이크 들고 교회 오셨어요. 케이크 들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같이 법사님 포함해서 손잡고 같이 그 아이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다 예배 끝나고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약간 불교를 좀 철학적으로 공부하신 분이라서 뭐 딸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이렇게 크게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있다가 나중에 이제 3년 뒤에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좀 제 사역지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좀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약간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가면 얘들이 교회 잘 다닐까 했는데 우리 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3년 뒤에 다시 캐나다로 귀국하기 전에 다 세례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 4년 전에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갈 일이 있을 때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딸이 계속 SNS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거기서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때 믿었던 신앙으로 계속 지금도 아버지는 법사님이지만 이 아이들은 계속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냥 낯선 자에 대한 환대 한 번이었어요. 우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전도하려고 환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 낯선 자들 내가 먼저 다가가주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웃이 되어주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뭘 바라고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냥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섬기고 예수님 말씀처럼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그 인생의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몸짓, 여러분의 작은 미소,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보상에 몰두하는 사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도 내 관심사만 추구하고 나만 잘되고 나만 건강하고 내 가정만 행복해지길 바라는 한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할 수 없고 여러분의 신앙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다른 사람을 관심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남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조라고 하는 겁니다. 전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남조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조라고 하는 거다. 전도는 복음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다가면 그만큼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묘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사람에게 내가 말을 걸면은 그 사람이 되게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색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출근할 때, 출퇴근할 때 기차나 버스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 낯선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이죠, 에게 말을 걸면은 좋겠느냐 싫겠느냐 물어봤어요. 혹은 당신에게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은 좋겠냐 싫겠냐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을 것 같다, 불쾌할 것 같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 심리학부에서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 두 그룹 나눴어요. 말을 걸어봐라 한쪽에서는, 한쪽에는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그런 미션을 준 다음에 다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누가 그 출퇴근 시간이 더 즐거웠는지를. 그랬더니 사람들의 예측은 혼자 있어야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제 행동해보니까 말을 걸어본 사람 혹은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교로서 하는 얘기가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 결과의 결론이 뭐냐? 낯선 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유쾌하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뭐냐? 서로 다 남남이 되어가는 사회, 서로 단절되어가는 사회, 이 굉장히 우리에게 불행한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행복, 우리 집에 낯선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꼭 전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식으로 전도주주라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생판 모르는 사람, 여기 천안 터미널 가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주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주변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의 혹시 이웃들 가운데서 여러분 얼굴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서로 다 인사해야 되는데 서로 좀 이렇게 아는 척 해야 되는데 하면서 다들 이렇게 지금 눈치 보고 간보기 하면서 못 하고 있죠. 여러분이 먼저 그 어색함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나그네를 돌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들 한번 살아보세요.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거 제 체질로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하나님 말씀이니까 실천해 보자 하면요, 한 다음에 참 즐거워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인사 세 번에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인데 제가 처음에 인사했어요. 인사한 이유 간단해요. 내가 처음 본 아저씨예요. 그 아파트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약간 낯선 얼굴이에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그때 이 아저씨가 날 딱 보더니 인사하니까 이 웬놈이 나한테 아는 척 하나 해서 약간 좀 이상하다는 표정을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사했더니 이분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받아주세요. 세 번째 인사했더니 이제는 아주 이렇게 풀어지셨어요. 그 세 번째 제가 인사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한 3년 전쯤에 그 추석이 9월 초였던 적이 있어요. 그때 8월 중순, 8월 한 15일, 20일쯤이었어요. 추석이 9월 초니까 벌써 8월 중순인데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우리 같이 산책 나갔다가 산책하는 길에 만났어요. 그 아저씨를 제가 인사했어요. 그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세요. 제가 말했어요. 날씨는 추석인가 봐요. 날씨는 음력인가 봐요. 벌써 선선하네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날씨는 영락없는 음력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하는 말이 지금쯤 바람이 불어야지 농촌에서도 곡식이 잘 익어요. 뭐 농촌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뭔가 자연 속에 같이 이제 산책하게 되었어요. 이분하고 저하고 산책을 하면서 왜 웃으세요? 자연 속에 산책하면 되는데 인사하고 산책을 하면서 거기 벤치에 앉아서 근데 이분이 담배를 막 줄담배를 피우시는데 제가 참아야죠. 그거는 이분이 저한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좀 약간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이제 처음 얘기해 본 사람인데 직업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이럴 땐 또 처음부터 커밍아웃을 했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 목사고요.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했더니 아 그래요? 목사님? 아 뭐 그렇구나.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보더라고요. 별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더 재미있어요. 직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희한한 질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학교까지 한 20분 걸립니다. 차로 몰고 가면은 차 타고 가면은 그랬더니 20분 아유 20분이면 괜찮겠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여주에 사시던 분인데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용인 수지 쪽인데 그 수지 앞에 분당 쪽에 있는 보바스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부인을 간호하려고 우리 동네 아파트 전세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죠.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부인을 간호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이 정책상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입원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어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 용인 쪽에서부터 서울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에 자기 차를 몰고 부인 간호하러 다녀다니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고민과 관심사는 뭐냐? 통근 시간. 그 출퇴근 시간 거리가 얼마 되냐. 이게 이분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걸 저랑 같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랑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 다음부터 저를 만나면 제일 좋아하세요. 왜? 아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그 아파트에서 저만 아는 척 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하면서 우리가 제가 그 이분이 뭐 시니어 타운도 알아보시고 해서 제가 정보도 드리고 이분이 인터넷을 못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 정보도 알려드리니까 이분이 고마워하시고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직업이 목사인데 선생님 사모님 아프시고 그런데 제가 해드릴 게 따로 없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하는데 제가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했더니 너무 고맙대요. 이분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에요. 사모님은 부인은 절에만 몇 번 갔대요. 아마 기도해 주겠다니까 다 좋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해 주겠다 좋아하세요. 이름을 알려서 이름을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같이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 선생님께 그 아저씨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이잖아요. 병원에도 목사가 있어요? 나는 목사가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병원에도 목사님이 있죠. 원목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 원목 원목. 그 원목이란 분이 우리 이렇게 병실 왔다 갔다 하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시는 게 근데 그 원목님한테 내가 기도 부탁해도 되나?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 하셔도 된다고 그걸 위해서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번 저를 또 만날 때 자기가 그 원목한테 기도 부탁했대요. 그러면서 나도 아는 목사 친구 있다고 그래서 막 얘기 같이 해서 그 원목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대요. 저는 그분하고 원목님 누군지 모르고 한 번도 연락 안 됐어요. 근데 아마 우리 둘이 같이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한 몇 주 있다가요 그 아저씨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일요일날 주일날 그 병원 안에 있는 예배실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원목님이 자기를 불러서 예배 오라고 해서 자기 예배 가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를 떠날 때는 그분이 계속 신앙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주기도문을 제가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을 항상 하는데 뭐 주기도문이 좀 헷갈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헷갈린다고 그 버전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헷갈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다시 그 두 개 버전을 다 복사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을 갖기 시작하시면서 저희 아파트 떠나셨어요. 인사 세 번. 인사 세 번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중한 길로 쓰임받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 가져주세요. 좀 더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면요 또 복음 전도지 들고 또 뭐 말하려고 하면 너무 하지 마시고요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대답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같이 이렇게 슬프고 힘들 때는요 같이 기도해 주셔도 좋아요. 아니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안이 있어요. 이제 보는데 이거 가지고 계시죠? 이게 없나요? 아 있나요? 강의안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제가 사례들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는 첫 번째는 신앙의 깃발들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같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알려주는 작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그 대학교 다닐 때 신앙을 완전 떠났거든요. 교회를 완전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러다가 우리 형님이 이제 대학원 조교하다가 교수한테 혼나고 뭐 때문에 한번 야단 맞은 다음에 화가 나고서는 술 먹고 술집에서 술 먹고 나오다가 앞에 무슨 차가 하나 딱 길을 막고 있으니까 화가 발로 뻥 찼어요. 그때 그 차주인이 본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차주인하고 싸움 붙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유단자거든요. 그래서 바로 차주인을 그냥 엎드리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돼서는 이제 전치 3주 나와서 이제 구속 위험이 처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까지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우리가 막 가서 막 어떻게 손을 쓰고 막 어떻게 하고서 그 잔신이 그걸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을 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실수했으니까 크게 죄인 됐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께서는 신앙 교회 권사님이셨으니까 너 이제부터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잘 믿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형님 그때부터 이제 좀 자기가 이제 반성하고 교회 잘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 같이 술 먹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만났어요. 그래서 아, 나 이제부터 좀 새롭게 살아야겠다. 나 교회 다시 잘 다니려고 한다 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어 그래 잘했어. 나도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3년 동안 제일 친한 친구인데 교회 다닌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형님이 그 말 쓰시더라고요. 걔는 얼마나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기가 기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나한테 한 번도 안 하냐. 자기 신앙에 대해서 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자기 신앙에 대한 얼마나 확신과 신념이 없는 거냐. 나중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나중에 와서 여러분인데 어 교회 다녀 너도 교회 다녔어?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는 것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게 신앙의 깃발들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깃발들기 보세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일을 잘 해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재능을 주신 것 같네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칭찬해주는 일이에요. 사람을 칭찬해주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재능을 주셨군요. 이걸 통해서 뭐냐. 아, 나 이 사람의 가치관은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말을 하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죠. 누군가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힘드시겠네요. 당신 괜찮으시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해준다는 얘기 다 좋아하죠. 또 누구는 당신의 도덕적 행동을 칭찬하면 저도 잘은 못하지만 성경 가르치는 원리를 따르려고 애쓴 뿐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표지를 드러내라고요. 신앙인의 티를 내는데 여러분 주로 신앙인의 티를 내는 게 언제 냅니까 우리가? 술 안 먹을 때 티내죠. 술 먹을 때 안 먹는 거 티내고 식사기도 할 때 티내고 또 주일날 못 갈 때 티내고 주로 뭐냐면 주로 안 하는 걸로 티를 내요. 우리는 주로. 근데 좀 좋은 걸로 티를 내라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같이 위로해주는 그런 걸로 신앙인의 티를 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앙의 깃발들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일상에서의 복음 선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라고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줄 때요. 잘 이야기 들어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할 거를 알려주십니다. 말할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분명히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무슨 사형이나 무슨 어떤 전도지 가져와서 꼭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세요. 선포는 뭐 크게 소리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깨닫든 경험적으로 경험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증언해 주세요. 대언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래 보세요. 자기 죄나 실수를 자책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용서하십니다. 이런 간단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래 보시면 또 자기의 자존감이나 진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미래는 태초부터 당신을 사랑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간단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극심한 좌절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당신은 인생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복음 선포예요. 복음의 증언하는 겁니다. 지금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아픔 속에 신음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당신이 겪는 현재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함께하십니다.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 무엇도 그분의 사랑에서 당신을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런 말들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언변으로 그 사람이 설득되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책임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키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신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도는 100% 성공합니다. 저한테 전도하라고 하면 저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왜요?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내가 복음을 증언하면 그 자체로 성공해. 전도는, 전도의 실패는 뭘까요? 안 하는 게 실패예요. 아시겠어요? 전도는 하면 성공해요. 하면은 합격이에요. 안 하는 게 실패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복음 전도는 결과가 그 얼마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설득되고 교회 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과정은 책임지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신실한 우리에게는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결과가 나올까?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 거절당하는 일 많아요. 밥 먹자. 아, 바쁘다. 거절당하잖아요. 근데 왜 복음 전하는 거, 교회 전하는 거 가지고 그거 거절당할까 봐 왜 두려워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것이 비록 부족한 말과 언변이 충분히 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TV에서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생존자이신 할머니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막 연세가 한 90 막 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8살 때 타이타닉호를 탔대요. 아빠, 엄마, 자기 셋이 탔대요. 근데 구명보트에 자기하고 엄마는 탔는데 아빠는 못 탄 거예요. 이제 여성이나 노약자 먼저 우선하니까. 그래서 아빠가 자기를 꼭 끌어안고 꼭 볼에 키스하면서 엄마한테 자기를 딱 넘겨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널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니 너 앞으로 꼭 착한 사람이 되어다오. 그랬대요. 이 아빠는 알아요. 자기 없이 살아가는 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난 널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니 꼭 나에게 약속하되요. 좋은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구명보드 타고 자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아버지도 같이 거기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다음부터 90년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가르침과 말씀은 자기 인생에서 힘이 되고 자기가 막 인생이 귀찮아지고 게을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자기가 꼭 힘이 되었던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한다. 꼭 좋은 사람이 되어다.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